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간혹가다 듣게 됩니다. 몸에 어떠한 이상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질병도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만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바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진단은 무엇인가? 영적인 진단입니다. 육신의 진단은 그 영향력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정이 되지만 영적인 진단은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레이크 우드교회의 담임은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한때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선호하고 그분의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가 그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분의 설교가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그분은 설교 가운데서 절대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만 그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상의 원류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고 있었던 수정교회도 한국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어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바탕이 된 자존감의 신학 The Theology of Self-Esteem이라고 하는 자존감의 신학을 그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정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교회가 파산되고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카톨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절대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강조했던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조국의 교회는 외적으로 정말로 많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외적인 팽창이 부흥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팽창의 그 중심에는 번영신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이러한 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무엇이었느냐? 교회였습니다. 모든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번영신학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도 고위직으로 출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물질도 줄 수 없고 더 이상 권력도 줄 수 없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허상을 가르치던 교회가 점점 위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당장에 말씀드렸던 조엘 오스틴이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 깊은 곳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그저 진통제만 먹이고 연고 발라주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있지만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예전에는 아무런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약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더 의사보다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동네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약국 가면 그 약 먹으면 감기 똑 떨어져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 효과 좋다고 하는 그 약은 처방전을 넣을 때 처방을 할 때 항생제를 잔뜩 넣고 당장에 반짝하는 그러한 약을 많이 넣는 겁니다. 훗날에 그 사람이 다른 병에 걸려서 약을 아무리 처방해도 약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항생제가 몸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이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당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당장에 겉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실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인간의 근본된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선 18절 이하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제가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고 또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32절의 말씀처럼 사형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던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욕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허무맹랑한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8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어서 마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로마서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것도 이만저만한 죄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을 하니까 그 뒤에서 슬그머니 하면서 웃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아, 바울 선생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죄인이라고 하고 저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코 아니라.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0절의 맨 앞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경이라고 말하면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 다 구약에 기록된 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각 절에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뭐 여러분들 각각의 성경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제 성경에는 니은부터 시옷까지 써 있습니다. 니은부터 시옷까지 써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밑을 참고하라 이러한 뜻인데 밑을 보니까 구약의 장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시편과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야 우리 성경이 잘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옛날 사도 바울 당시로 한다면 신약 성경 한 트럭, 이사야 한 트럭 이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의 내용이 머리에 이미 암기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편지에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여러 절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렇게 자세하게 진단하고 분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간을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가? 가장 먼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기록된 바 여러분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을 수 있고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심각한 죄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인처럼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할 때 분명히 악성 종양이 자라나고 있는데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일에 몰두하거나 끝이 있다라고는 말은 하는데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염려 속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복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고 있다 할지라도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떤 분은 열차의 탈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열차는 그러한 레일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레일은 이렇게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돌려서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치우쳐간 결과 그곳에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함께 무익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고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15년도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인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앞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레일이 아니라 탈선하기 시작하면 점차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남는 것이 무엇인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을 향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열어서 인터넷을 검색해도 아름다운 미담은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처음 접하게 되는 큰 고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구단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집집마다 이른 이, 이, 이는 뭐죠? 사 하면서 외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른 이, 이사 하면서 부부당 외우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녹음해가지고 중국에도 보내야 되고 한국에도 보내야 되고 심지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듣는데 제 무식이 탄로 났습니다. 하여튼 이른이 이사 하면서 구구단 외우는 소리가 아주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다 영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도와줘도 아이들 구구단 외우는 정도까지는 많이들 도와줍니다.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구구단을 다 외우면 차례차례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출은 뭐야? 육상은 뭐야? 하면서 저절로 탁탁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에 와서 쪽지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써놓으면 그 옆에다가 답을 써놓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십시오. 뭐라고 써놓냐면 다음 거요. 97 하고서 질문을 써놨습니다. 거기다 어떤 한 아이는 64 이렇게 적어놨고 다른 아이는 73 적어놓았습니다. 정답이 뭐죠? 63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4를 적어놓았든 73으로 적어놓았든 다 틀린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래, 너는 63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5점이다. 너는 차이가 10이나 나니까 0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64를 적어놔도 73을 적어놔도 다 0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사회적인 통념보다 괜찮은 사람, 사회적인 통념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그이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도 겉은 하얗게 회, 요즘으로 말하면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실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에 대한 비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거기다 관을 넣고 흙을 쌓아서 올리기 때문에 야생 짐승이 와서 파헤치지 않는 이상 무덤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무덤은 우리와 좀 방식이 다릅니다. 고대 근동이나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시켜놓고 돌문으로 막습니다. 또 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가족이 죽으면 그 돌문을 열고 그 가족의 시신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장사 지내놓고 돌문을 딱 막아놓았는데 가끔 그 무덤 속에 있는 부자가 죽으면 그 무덤 속에다가 여러 보물도 같이 넣어놓는데 그 보물을 노리는 도굴범에 의해서 또는 지진에 의해서 동굴을 막아놓고 있는 바위가 굴러서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불쾌한 설명이지만 시신 썩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저 입만 뻥긋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린 무덤을 통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불평과 불만 그리고 험담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바로 그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들도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데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 심령 가운데 악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이제 혀로 온 그 악이 이제는 입술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독사가 사람을 꽉 물게 되면 그 입 뒤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의 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입으로 내뱉고 있는 그러한 독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남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뉴질랜드에서도 굳이 비디오 테이프 안 빌려도 인터넷으로 한국 방송 다 볼 수 있는데 요즘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설이나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해야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공중파만 있었는데 요즘은 종편이라고 하나요? 그 종편에는 그것이 훨씬 더 걸러지지 않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내뱉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보면 그 페이스북의 댓글에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써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욕할 사람들은 페이스북 저 친구 차단해버리세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욕이 아니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는 그래도 한국보다 덜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왜 그렇게 저급한 것과 비교해서 더 낫지 이렇게 안심을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수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자살까지 해야 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중상모략과 험담과 비난의 말이 이어집니다. 앞에서는 그저 비위를 맞추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은 그 사람을 헐뜯는 뒷담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수출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가장 먼저 너의 입술이 정결해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불이여 가장 먼저 나의 입술을 태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이 더 이상 열린 무덤이 아니라 속임을 일삼는 혀가 아니라 독사의 독이 묻어있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로 우리가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첫 번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언어 생활이었다면 바울은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한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죄악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해도 문제인데 그 죄악된 사람이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러한 장소에는 정말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처럼 자기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거나 죄악된 일이거나 그러한 죄악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얻는 곳이거나 그런 곳에는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아주 잘 찾아갑니다. 인간들의 본성 자체가 피 흘리는 데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적인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는 데 발이 빠르니 그 발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성공을 주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그곳에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때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입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예전에 내가 말씀대로 돌아올 걸 하고서 회개해봤자 이미 늦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고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그릇된 결과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때로는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정말로 심각한 범죄 가운데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왜 인간의 죄를 이렇게 처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죄인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진단이 당장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